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낙지나 쓰레는 이면 잔이 먹자 커피 한잔에 여유 아는 풍경에나 먹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 뒤엔 먹자 가짜 이미 먹자 축하만해 고생 좀 봐주세요 세상에 빛을 쏘네 고생이지 Gangnam Style. I'm finished.